시간 지나면 익숙함이 소리지는 맘 편안함이 서로에게 주는 상처 주는 말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해 저 멀리 우주로 슝 보내버리자 오케이 너 지금 방금 웃었지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뭐 말이 필요해 어딜 가든 네 생각에 오늘도 든든해 다만 늘어나는 내 욕심이 널 밀어내지 않길 바래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할게 너보다 혼자가 아니야 나는 너 너는 나 주는 것밖에 몰라 넌 내가 원하는 건 안 아프고 밝게 웃어지 내 모든 걸 버리고 I love you 네게 갈게 놓지 않을게 I love it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 너를 보면 할게 없는 날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너 내 마음만 표현할 수 없어 그럼이 많던 날 위에 다가와준 너만의 손길 너를 위해 생기는 자신감 아직 많이 부족한 하지만 옆에 있어줄래 우리 통하는 것 같아 어쩜 벌써 기분 좋아지네 널 더 알아가고 싶어 이 손 놓지 않을게 내가 더 꽉 잡을게 앞으로도 I love you too 오고 갈 때 없는 난 무너지기도 수십 번이야 오늘은 어떤 외로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걱정부터 내세우기 바빴던 나의 드라마 이 극복의 중심은 너야 Love you, thank you, need you 그 어떤 표현도 날 담아낼 수 없을 거야 놓지 않을게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 너를 보면 love you too 약속할게 나도 언제나 I love you